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너 나올 줄 몰랐어.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. 한여름 밤의 꿀 한여름 밤의 꿀 so sweet so sweet. 정말 오랜만이야. 어떻게 지냈어? 나 똑같지 뭐 그냥 열심히 일했어. 넌 어때 그때 그 사람 계속 만나 헤어졌구나. 미안 괜한 얘기 꺼내 어쨌든 반가워.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yo. 여기까지 왔네 우리도. 근데 어쩜 넌 하나 변함없이 여전히 예쁘네. 던진 농담 반친 단반 왜 말 돌리는데. 술 때문인 건지 아니면 부끄러운 건지 활기지는 볼 너 생각나로 피어나는 추억의 화원 색색 아련한 이야기꽃 웃음꽃. I want to tell you something. 예전에 나 너 좋아했던 거 알아? And you said I know. 나 좀 취했나봐. 헛소리 신경 쓰지 말고 cheers 건배 오늘처럼.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나 나올 줄 몰라.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게 뭐 더 있어. 한여름 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 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. Hold up 지금 나오는 노래 뭐지 잠깐 hold up. 알듯한데 제목 기억 안 나는 옛 노래 흥얼거려 멜로디 시원한 방공기 자리 옮길 겸 걷자 신난다며 폴짝 뛰어가는 뒷모습 참 순수해 너란 여자. 그러다 벌레 한 마리에 기겁하더니 가로등 불빛 아래 포개지는 그림자 하나 이 순간 둘 행복해 셋 어느새 지고 있는 손가락 넷 한여름 밤의 꿈 깨고 싶지 않은 한여름 밤의 꿀 바로 오늘 같은 무더운 밤 잠은 오지 않고 yes. 이런저런 생각에 불러본 나 나올 줄 몰랐어. 간지러운 바람 웃고 있는 우리 밤하늘의 별 취한 듯한 너 시원한 beer cheers 바랄 게 뭐 더 있어. 한여름 밤의 꿀 이건 맛 한여름 밤의 꿀 우리 맛 so sweet so sweet. 오늘 너무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너무 반가웠어 나도 반가웠어 잘 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. 이런 널 보고 있자니 바랄 게 없어서 행복했어 so happy 너무 행복했어 me too 잘 자 good night you have a sweet dream. 이런 널 안고 있자니 바랄 게 뭐 더 있어. 한여름 밤의 꿈 한여름 밤의 꿈 yeah. so sweet so sweet.